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그이께 주조 캄보지아 왕국 특명전권 대사와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들이 18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각각 전달됐습니다. 한편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기내 무지개 인민연합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